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우리의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과 또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매주 살펴보면서요. 이제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낮아지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여기까지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세요. 우리 이리키야 신경에서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성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그것도 여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잉태됐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어찌 몸을, 인간의 이 죄된 몸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낮아지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느 인생들처럼 장례까지 지내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올라가신다. 아, 승기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르심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오르심의 첫 번째 사역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높여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죠. 그것이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우리 신앙의 고백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6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보시면요. 46문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그 고백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그 한마디 그 신앙의 고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믿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과거이죠.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그래서 표현도 보시면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하는데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셨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부활하시죠. 그럼 부활과 승천의 차이가 뭘까요? 부활은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뭘 봤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죠? 제자들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셨는지 모르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중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천은 부활과 다릅니다. 승천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이 사실은 제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승천은 부활과 달라요. 그런 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제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등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제자들이 실제로 목격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요,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영혼으로 승천하셨을까요? 육체로 승천하셨을까요? 뭘로 승천하셨겠습니까? 영혼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나는 요거를 선택한 1번. 마음속으로 결정하세요. 손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예수께서는 영혼으로 승천하셨다. 1번. 예수께서는 육체로 승천하셨다. 2번. 자, 결정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고 이런저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걸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으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육체로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죠? 그 지금 46문 그 답을 보시면 뭐라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거기에 계신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세요. 보통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 삼층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새와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창공을 하늘이라 첫 번째 하늘이라 그래요. 두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별과 달과 이 우주에 있는 하늘을 두 번째 하늘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그 하나님의 흰옷 입은 그 먼저 주 안에서 그 자는 자들이 있는 그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 보통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서 뭐 하실까요? 거기 왜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우리 그 찬양 있죠. 누군가 기도하네. 그렇죠? 아, 널 위해 기도하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때 누군가 기도하네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시죠? 목사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은 심지어 목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도고 기도팀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오르신 성자 예수님이에요. 하늘에 오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요? 늘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드리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중재의 기도를 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요? 늘이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죠. 정말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기도하는 것이 그냥 신음소리로만 하나님께 흐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문제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신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늘 살아계셔서 중재의 기도를 드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도저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방법을 모를 때, 아니 오늘 우리 일남전도에 헌신예배 드리면서 내가 마음은 있는데 내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그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헌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요? 우리 마음부터요. 우리가 꼭 무엇을 몸이 움직이는 것도 헌신이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그야말로 몸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나요? 예배당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디서나요? 자,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에 오르셨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보면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래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지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을 누구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함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충만함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걸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중재의 기도를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늘 살아계셔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승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계속 계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46문의 세 번째 답은 뭡니까? 장차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을 할 때 거기에 담긴 의미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 영광과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데 왜 민족이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한편으로는 구원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승천하셨는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제 은혜의 때로 두어서 구원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의 해를 베푸시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종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헌신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교회를 섬길 때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잘 섬기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때문에 모두 온다고요? 무릇 하나님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가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견뎌가면서 인내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것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나 스스로도 내 힘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면 그것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의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요, 정말 진실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승천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차례를 걸쳐서 재확인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가? 여러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헌신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승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하늘에 오르셨어요. 부활하신 육체를 입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속은 공수표입니까? 임마누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약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능력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그것이 바로 47문이에요. 47문 한번 질문을 보시면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니케아 신앙 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주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는 100%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적인 특성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처럼 장사 지낸 바, 인간처럼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계신 유일하신 존재예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신비죠. 그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47문의 답을 뭐라 그럽니까? 인성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잖아요.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면, 여러분 제가 여기 있으면서 지금 동시에 저 옆방에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은 인성은 여기에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 그 인성으로는 여기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신성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도 계실 수 있으며 여기에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그러죠. 무소부재, 무소부재라는 말은 뭐예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28장,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의 답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성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위엄, 그 능력,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죽음조차도, 고난조차도, 세상의 권력조차도, 심지어 여러 질병이나 가난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조차도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신성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말씀인지 신성에 대한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정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성에 대한 말씀일까요? 신성에 대한 말씀일까요? 자, 1번 인성, 2번 신성. 정하셨죠? 예. 이것은 뭐겠습니까? 인성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왜냐하면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성으로. 왜냐하면 인성으로서는 여기에 계신다면 저기에 계실 수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인성이실까요? 신성이실까요?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것은 뭐로 가신 거예요? 인성으로 가신 겁니다. 왜요? 아버지께로 가면은 여기 안 계시니까. 그잖아요. 헷갈리시나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인성입니까? 신성입니까? 신성이죠. 그럼 보세요. 지금 금방 같은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28장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봐라. 성경도 틀리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않느냐. 언제는 함께 있다 그러고 언제는 함께 있지 않겠다 그러고 그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고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인성으로 인성에 대한 말씀일까요? 신성에 대한 말씀일까요? 신성에 대한 말씀이겠죠. 왜요?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헬퍼예요. 헬퍼. 헬퍼가 돕는 사람이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퍼예요. 또 우리가 또 흔히 쓰는 말로 상담하는 사람, 카운셀러라고 그러죠. 카운셀러. 카운셀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요, 카운셀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다른 너희를 도와주는 그러한 분을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누구시다?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46문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신성으로는 그리고 성령으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요. 47문. 방금 우리가 그 47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소부제, 편지하신다 그랬어요.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에 계신다 그랬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따로 노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질문하는 게 48문입니다. 48문 질문을 보시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질문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는 신성도 갖고 계시고 인성도 갖고 계시는데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는 두 본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 두 본성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의문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인성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서 그래요. 인성은 두 군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성은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아 인성은 하늘에 있고 신성은 아무데나 계신다니까 따로 노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건 인성에 너무 큰 방점을 두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쉽게 해결이 돼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곳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제 편지하신다는 거예요.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모르게 뭐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신성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초월합니다.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과 동시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 교리문다 48문의 답이 그런 거예요.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인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며 동시에 땅에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거기에 없는 것이 아니라 신성은 여기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고 마지막 49문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줄까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다 49문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아멘. 앞서 살펴보았던 거죠. 승천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 그 하늘에 계셔서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도록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앞서 말씀드린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여러분 죄를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짓지요.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불편하지요? 뭔가 숨고 싶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심해지면 이러다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을 잘 보세요. 표시를 해두십시오. 뭐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십니까? 나의 자녀 여러분, 이 성도들은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 죄수치, 죄로 인한 그런 괴로움 속에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변호사 있으세요? 개인 변호사 없으시죠?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변호사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무역을 하거나 또 어떤 소송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 분들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저도 아직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소송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걸핍하면 수합니다. 웬만하면 소송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 한 사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호해 줄 수 없으면 내가 다 뒤집어 써요. 나를 너 이런 잘못하지 않았냐? 너 이거 문제지 않았냐?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해 올 때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내가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안 한 것도 잘못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면 그냥 덤탱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죄를 심지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죄책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의,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야. 칭의라 그러잖아요.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불러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덧입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달리 말하면 원칙적으로 죄의 권세에서 더 이상 속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유인이고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자인 우리들도 실제로는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면은 실망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랬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우리의 대언자다.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께서 갈보리에서 피 흘리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부영 목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부영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끊임없이 떠올리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피를 흘렸으니 성부 하나님 그 내 피를 보시고 이 죄인인 이부영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이렇게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며 그 피를 흘렸으니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변호사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간구는요, 언제나 응답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실 때마다 그 백성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두 번째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도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세요. 보통 교회를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럼 그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있죠. 머리는 여기 있는데 몸이 저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거죠. 불가능하잖아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데요. 그럼 그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 몸들은 당연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 계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도 우리의 몸이 이미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근거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니 그 몸의 지체인 신자들이 머리가 계신 하늘에 함께 있는 것은 마땅할 뿐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그것을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해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나 여러분의 영혼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보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십시오.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은. 왜 보통 분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런 고귀한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고귀한 분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찬란함 속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뿐이 아닌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집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죠. 보증금 내서 계약하잖아요. 도장 찍죠. 그러면 그 집이 누구 거 됩니까? 제게 되죠. 그러면 그 집 가진 거 보증금 내고 가진 그 집만으로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늘에 장차 오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보증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미 우리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보통 분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 나쁠 때가 언제죠? 여러분, 언제 기분 나쁘십니까? 예, 그렇죠? 공통적인 것 같아요. 무시당할 때 기분 나쁩니다. 뭐, 지위가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사람은 누구나 무시당할 때 기분 나빠요. 누가 무시하시걸랑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이래봐도 내가 하늘 귀족이야. 내가 하늘 귀족이야. 이 정도의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집불도 없는 게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예,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래봐도 하늘 귀족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뭘로 증명할래?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지죽은 듯이 아무 대답도 못 하시면 안 돼요. 대답을 하실 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걸 또 다음에 일러줘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내용이 바로 셋째입니다. 셋째 내용. 누가? 그걸 뭘로 증명할래?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셋째 내용,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 귀족이야 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래 하면은 뭘로 증명합니까? 거기 말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누구로 인격적이요? 전능하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주님이시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5장 5절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증이세요. 혹시 그런 분이 없으시면 좋겠지만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증 잘못 쓰면 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증 쓰면 안 돼요. 믿는 사람도 보증 쓰지 마십시오. 아이 막 좀 썰렁해지네요. 믿는 사람도 보증 쓰지 마십시오. 그렇죠? 보증 쓰지 마십시오. 보증 써달라고 가능하면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보증 썼다간 같이 망합니다. 성경에도 보증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믿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보증 써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보증을 써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증을 써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보증을 서신 겁니까? 뭐 때문에 보증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다. 그거 그랬잖아요.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늘 귀족이야 라고 할 때 뭘로 증명할래?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보증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든 안 믿든 뭐 그건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증을 써주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고 또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장차 하늘에 이끌어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보증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보증 써주시는 그 기간, 보증은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증 써주시는 기간은 언제까지요?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토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증 써주시는 기간은 영원토록이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이런 보증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보증 잘못 썼다가는 빚도 않고 망하는 수도 허다한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런 여러분을 뭘 믿고, 뭘 믿고 보증을 쓰시겠습니까? 뭘 믿고 보증을 써주실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믿고 보증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증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죠?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보증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이 확실하니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몸에 접붙여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증 써주시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우리 몸과 영혼이 하늘에 속해 있고 또 하늘에 올려져서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이 확실히 보증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1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것처럼 마땅히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 49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이겁니다. 헌신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섬김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가 도망가려고 하고 우리 영혼의 원수인 죄와 맞서려고 하고 그것을 싸우려고 하고 그것에 인내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주님의 나라 드러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불렀던 노래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가 저는 차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참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이렇게 깊은 울림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를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증 서주시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만의 세계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더불어 함께 살며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일남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십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쓰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지않아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힘쓰십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헌신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신속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 주실 줄 믿습니다.